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조국 번영 민족 부흥의 진로를 밝혀준 승리의 기치라고 하민일 청년조선대학교 학부장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배우니 탁월한 영도자의 천출위인상이 안겨와 민족적 자긍심이 더욱 커지고 세심히 영섰는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조선민족 모두에게 뜨거운 정이 넘치는 새해 인사를 보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억을 헤아리는 해외 교포들이 있지만 우리들처럼 한없이 숭고한 민족의 동포의 품속에서 대를 이어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해외 동포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그는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길수록 더욱 무궁본영할 사회주의 조국의 휘황한 미래와 민족의 창창한 장래를 굳게 확신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족의 원수들과 적대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제 아무리 발광해도 천하제일명장이신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선군조선의 2017년은 조국 역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